뉴스. 생애 1회 이사비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을 해주는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4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올해 이사한 청년 가구입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7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이사비 지원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멀티 취업 캠프 모집 안내입니다. 삼성 청년 아카데미 위탁 운영사 멀티 캠퍼스가 주최하여 IT 교육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기한은 빅데이터 과정, 웹 서비스 과정, 백엔드 과정, AI 과정별로 상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멀티 캠퍼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보도부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 안내입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보도부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스토리에 이벤트 게시물을 공유 및 태그 후 응원의 한마디를 쓰면 참여 완료입니다. 추첨을 통해 5만 원 상당의 배달의 민족 상품권과 치킨 쿠폰, 스타벅스 쿠폰을 드립니다. 이벤트는 10월 7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 4개 지역에서 러시아 영토 편입을 위한 주민 투표가 현지 시간 27일 오후 종료됐습니다. 최종 결과는 앞으로 5일 내 확정되지만 약 15에서 20%의 투표를 개표한 결과 지역별 찬성률은 96에서 98%에 달한 것으로 보아 4개 점령지 모두에서 압도적인 찬성률로 영토 합병이 가결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러시아는 주민 투표를 통해 이들 점령지를 러시아 영토로 공식화함으로써 전쟁 명분을 강화하고 자원 동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반민주적으로 진행된 가짜 투표라며 주민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영토 탈환 공세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지난 2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재개한 지 사흘 만에 북한이 28일 오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현재 동해에서는 핵추진 항모인 로널드 레이건함이 참여한 한미연합해상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고도 30km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최저 요격고도 50km보다 낮아 대응이 쉽지 않은 높이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셋째 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전주 대비 38.7% 감소해 일평균 약 3.3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은 당분간 현 수준의 감소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코로나는 물론 독감 등 호흡기 전염병이 우려되는 계절이 오고 있다며 앞으로 다가올 재유행도 잘 억제할 수 있도록 방역의 기본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9월 30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민지, 기술의 문예인, 담당의 임세윤이었습니다.